이 순간 이별의 이 자리가 당신과 내 사랑의 정점이 그려 이 순간이 지나면 이 순간이 지나면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가 남이겠지요. 순간 마지막 잡은 손이 당신과 내 사랑의 작별이 그려 이 순간이 지나면 이 순간이 지나면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가 남이겠지요.